위대한 김정일 장군님의 불멸의 조국 통일업적을 남조선인민들이 열렬히 칭송하고 있습니다. 언론인 김일무, 자유기고가 황만옥을 비롯한 남조선의 각계층인민들은 김정일 국방위원장께서는 김일성 주석께서 밝히신 통일 방안들을 실현하시기 위해 불철주야 분투하시는 길에서 6.15 공동선언과 그 실천강령인 14선언을 이뤄내시었다고 하면서 6.15 시대는 우리 민족끼리를 기본 이념으로 하는 자주통일 시대라고 격찬했습니다. 남조선의각계는 김정일 장군님의 영도에 의해 민족통일 대토론회와 남북노동자 통일대회, 남북농민통일대회, 민족통일 대축전과 같은 통일행사들이 성황리에 진행될 수 있었고 남북 사이의 협력과 교류 사업도 활발해질 수 있었다고 하면서 그이께서는 민족 대단결을 통일의 전화기 대본으로 여기시고 과거가 불미한 사람들도 통일의 곡의 길에 세워주시었으며 사상과 정견이 다른 사람들도 모두 대같은 품이 안으시어 통일의 길로 인도해 주시었다고 칭송했습니다.